마지만 맘은 왠지 하나도 좋지 않아. Want you, need you, 노래 부르지 만. I don't know, I feel bad. 네가 뭔데 축하해 그새 다른 남자 또 만나. 잘돼 숨에 아직 좀 미드 담아. 난 네가 좋아 하면 그뿐이라고 자꾸 화가 나 baby. You know what's Jenny가 뭔데 왜 자꾸 너만 생각나. 다른 사람 못 만나 원하지 않아. 사랑하는지도 미워하는지도 그분의 양가 매일 헷갈려 아직도. I don't know why I feel bad. 내가 뭔데 눈앞에 아정거려. 근원과 팔짱거며 이건 경우가 아니지. 장난치 누굴 놀려. 어머 앤간이 좀 해라. 거리에서 빛난 상에 떨어본 옛날이. 내가 너에게 못 사준 비싼 베개, 구두 대신 싸버린 눈물 젖은 베개. 왜 넌 행복하고 난 불행해야 하는 건데. 제니가 뭔데 요즘 안 좋던데 라고 일로 자고 찌질해. 난 원래 찌질해. 몰랐어 너도 마찬가지야. 나쁜 기집애. 내가 더 잘할게. 한번 만나줄래. 귀찮게 안 할게. 제발 돌아와줄래. Baby